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하세미토 요르단 왕국 국왕 아브둘라후 2세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일에 점하여 김정은 동지께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